속 벗어나 청동 빛나는 소원 되어가고 어두운 밤에 가엾은 이만 어디로 버린 그 꿈을 키우고 나만 잃어서 사랑하는 친구여 밤은 벌써 땅더미를 짓게 드리웠구나 지난 일은 모두 다 멀리 날려보내고 손눈에처럼 밝은 내일을 한 번 더 느껴보자

만나던 그날 마주치던 첫 눈길에 깃들어 지루하던 감옥 끝에 담비 맞는 나무처럼 그대 있어 항상 즐거움에 지내고 어쩌다가 그대 잠시 내 곁을 떠난다 해도 그대 있어 항상 내일이 기다려줘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듣고 싶은 그 한마디 그 한마디 말해줘 말해줘 언제까지 언제까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 적디 젊은 빛깔로 하늘이 물들며 어느샌가 세상은 깊은 황혼 속으로 아 사랑하는 온갖 마음들 꿈을 찾아 날리는 내 작은 발자국 바람이 분다야 비가 온다야 바람이 분다야 비가 온다야 우리 노래 부르며 내일로 달리자 찾아가자야 별 따러 가자야 우리 노래 부르며 내일로 달리자 정답던 이 시간이 지나면 나 혼자 떠나가야 돼. 정답 난 이 시간이 지나면 나 혼자 떠나가야 돼.